야, 응. 똥이 튀기 전에 눈을 떠 입안에 닭가슴살 양상추를 넣어 한강으로 뛰쳐나가 마라톤을 뛰어 비녀시치는 오르고 삭시는 수셔 완주 못해 열외 18구표 펴기며 돼 밥은 먹대 눈칫밥 먹고 토해내면 돼 허리띠를 조염해 퍽 조금 전내 대표님은 원해 콜라병 같은 몸매 아구는 없다 동료가고 적이래 피와 같은 땀 잠복하는 적이 된 연습실 못 견디시 화장실가 몰래 질질자 가능한 엽서 확인 처리해 우선순위는 외모 극기야 성한 얼굴에 칼을 대고 체계적인 인간 병기 제조 Music 나 bullshit they wanna be a famous 알별이 되고 다시 난 발광 직전 스스로 먹잇감이 돼 스푼을 휘저 Battle lawyer 생존해야 되는 직업 흔들리면 난 실격 움직여져 Speak on 껴진 빛과 사기 많이 가득해 한참을 다니고 뒤를 돌아봤을 때 내 순수를 잃고 악역이 되었네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네 I will survive solid 끝까지 살아남아야 가득 채운 함성 소리 더 한 자극을 강요하는 손짓 한 컵을 벗고 한껏 야하게 제스처 화사하게 보여도 끝내면은 썩어 뭉개졌어 맹정신에 용케 버텼네 한 명이 눈물 쏟았네 이제 버겁대 거짓과 억지로 뒤엉키니 현실에 마주하기가 겁나 형형색의 풍선 plain card slogan 그걸 제외하곤 전부 비난 아닌 원성 no one knows 성인군자 정도가 돼야 요가 먹고 말할 기회가 주어져 귀한 딸 자랑할 부모님 생각에 눈에 들어가는 먼지 배신감에 휩싸여 고개를 젖지 꿈을 이룬 건지 꿈을 잃은 건지 껴진 눈빛과 사기 많이 가득해 한참을 다니고 뒤를 돌아봤을 때 내 순수를 잃고 완벽이 되었네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네 I will survive solid 끝까지 살아남아야 해